하지만 너를 만났을 때 사랑을 느꼈고 너와 만나서 새로운 나를 알게 되었네. 우린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필요하면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 였지. 행복하다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면 이 짧은 만남이 슬픔이 되진 않았을 거야. 만남이 이별이 되고 이별이 눈물이 돼도 슬픔을 이겨가면서 눈물을 지워야 해. 아꼈을 거야.